위 갈라내주 무게누에주 예뻐와 원이 후꼬라 뵈바 꿈바 라괴주 우툴레전실라 와괴나네바 예뻐와 원이 후꼬라 뵈바 꿈바 라괴주 위 갈라내주 무게누에주 예뻐와 원이 후꼬라 뵈바 꿈바 라괴주 우툴레전실라 와괴나네바 예뻐와 원이 후꼬라 뵈바 꿈바 라괴주 Mona babuni lelu masamba mu masamba ipo awan pahang mwa kujang